맞춰주기를 바랍니다. 한쪽 이어폰을 너에게 건네 이 노래를 들어 너리한 노래 조용히 부르는 이 소중한 시간 뒤돌아 눈물 짓는 난리에 조금은 고민되지만 따뜻한 너를 만나서 행복